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과국 정부 종당 단체 공동성명 절세위원회 순관 애국애족의 뜻과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을 높이 받들고 자주통일위협의 최우승리를 앞당겨 나가자의 전적인 지지를 표시해서 16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